우리 사랑에 진심이 없어 어린 있는데 가슴이 없어 우리 관계 속이 아니죠 그래서 더 너로 만들고 싶었나 봐 마음까지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사랑 노래 앵간어서 영혼이 없어 너무 작은 두 손을 내밀어 미안해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없는 나는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갈래 I know I'm selfish but what can I do 네가 그리울 때마다 그녀에게 안길래 I know I'm selfish but what can I do 너와 같을 수는 없겠지 그냥 we can't be the same 네 생각만 자꾸 나겠지